진짜 오랜만인가 나 불사 누구십니까 이곳에 달려라 달려라 달려가자 뒤돌아 뒤돌아 보지 마라 뛰어라 뛰어라 뛰어가자 불러도 불러도 서지 마라 친구를 봐도 뒤통수 치지 맙시다 어느 날 기르거다 갑자기 갑자기 배가 아프네 저 멀리 저 멀리 화장실로 달려가 달려가 문을 열었네 어, 아가씨 실례합니다 나 불사 여성용이다 이럴 때 달려라 달려라 달려가자 뒤돌아 뒤돌아 보지 마라 뛰어라 뛰어라 뛰어가자 불러도 불러도 서지 마라 배가 아파도 정확히 확인합시다 오늘은 오늘은 내가 쏜다 맘대로 맘대로 시키라 했지 친구들 친구들 모두 불러 한 명씩 한 명씩 늘어나더니 자리가 모자라단다 나 불사 300명이다 그럴 때 달려라 달려라 달려가자 뒤돌아 뒤돌아 보지 마라 동네라면 인원을 세어봅시다 인생은 인생은 힘이 들고 사랑은 사랑은 자꾸 꼬이고 노래는 노래는 신이 나고 우리는 우리는 놀아주구나 지치고 힘들고 답답할 땐